Yeah. Okay. Sexy. Oh.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잘 들어. 지금 위험해. So dangerous. 자꾸 나를 자극하지 마. 큰일 나. 나도 날 몰라. Oh. 숨이 자꾸 멎는다. 네가 날 향해 걸어온다. 나를 보며 웃는다. 너도 내 입에 끌리는지 눈앞이 다 캄캄해. 네가 두런저런 쳐다볼 때 귀가에 가까워진 숨소리 날 미치게 만드는 너인 걸. 아무도 널 못 보게 불을 감추고 싶어. 나는 난폭해지고 yeah. 결국엔 강한 자가 얻게 되는 me.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가는 산채로야 다르니까 그만 봐. 그녀를 넘어나면 나를 먼저 넘어봐.